그래 그런 거겠지. 산다는 게 뭐 그런 거겠지. 새벽녘 어머니의 밭은 기침처럼 그렇게 안타까울 때도 있는 거겠지. 그래 그런 거겠지. 산다는 게 뭐 그런 거겠지. 장마철 물이 새는 한낮의 짧은 잠처럼 그렇게 어수선할 때도 있는 거겠지. 아무렴 삶의 큰 들에 고운 꽃만 피었을라고. 그래 그런 거겠지. 산다는 게 뭐 그런 거겠지. 그래 그런 거겠지. 산다는 게 뭐 그런 거겠지. 해걸음 늙은 농부의 등에 얹힌 햇살처럼 그렇게 쓸쓸할 때도 있는 거겠지. 그래 그런 거겠지. 산다는 게 뭐 그런 거겠지. 겨울밤 연탄불이 꺼진 구들밤처럼 그렇게 등이 시려울 때도 있는 거겠지. 아무렴 삶의 긴 길에 맑은 바람만 불어올라고.